You wanna feel the vibe that I'm feeling and loving in an imagine 저긴 빨리 looks like tiny we call it destiny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다음에 모여보자 그래 come over